için kuman nunul doyo sebomi chankae wanneun go cheoldukgil neomo pyeonan deulgeochil boayo dangsini chajureo haetteon jangnipit sigaen eonjena jogeuman urideul appe yeongeoni isseoyo 당신의 화려한 꿈은 멀리 손짓한다 해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어디에 있을까 그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줘요 내가 아는 당신의 얼굴로 이젠 그만 눈을 떠요 새봄이 창가에 왔는 걸 절뚝길 넘어 피어난 들꽃을 보아요 당신이 찾으려 했던 장밋빛 시간은 언제나 조그만 우리들 앞에 영원히 있어요 당신의 화려한 꿈은 멀리 손짓한다 해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어디에 있을까 그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줘요 내가 아는 당신의 얼굴로 당신의 화려한 꿈은 멀리 손짓한다 해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어디에 있을까 그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어줘요 내가 아는 당신의 얼굴로 당신의 화려한 꿈은 멀리 손짓한다 해도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어디에 있을까